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 오늘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말미암아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절부터 6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특징적인 것을 상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나 조건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을 살펴보다 보면은 특별히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이 왜 사용되어졌는지를 상고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다라고도 했습니다. 18절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르는 데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정죄하는 심판을 받았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큰 고통 중에 헤매면서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시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함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우리가 또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다면 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깊이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화평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확연히 다른 말미암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모든 결과들을 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연히 다른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또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담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생활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말미암아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것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보증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이와 같이 정말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된 것을 시인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그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된 저희들이 저들에게 아버지 귀하고 복된 진리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왕로로 닿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로로 닿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